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인민의 환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인민의 환희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지난 뮤트 사이에 우리 조국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꺾이는 위대한 전변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워졌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더 희망 넘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민의 모든 낙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삶의 진리로 간직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벅찬 현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생활을 통하여 졸감한 우리 인민의 심장이 터진 격정을 인민의 환희, 바로 이 노래가 진실하고 졸졸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인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는 위대한 품인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가 격조 높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주제적 내용은 손율에 의하여 더욱 생동하고 실감있게 형상되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긍지와 환희에 넘쳐 락천 쪽으로 흐르는 박력 있는 선율은 경야는 원수님을 모시고 흉흉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새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촌만 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며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전나제의 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요.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게 속에 행복 속에 저런 높이 살리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향로에 서 더 밝은 내일을 보내. 새순슬로 꽃피는 그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게 다음은 가요 불타는 서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성화 작사, 정춘일 작곡인 가요 불타는 서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이르는 것마다 예수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주며 위대한 사랑의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서원을 담아 조치 100일 201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1절에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휘황찬란한 사회주의 강국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깊은 한밤에도 먼 길을 떠나시는 경례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며 그이의 고룩한 자옥에 마음과 마음들을 따라 세우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역사가 경례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크나큰 긍지와 행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요의 3절에는 한없이 친근하고 영명하신 경례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의 미래는 영광찬란하다는 것과 그의 령도를 충종으로 받들어 나갈 천만 군민의 불타는 맹세가 힘있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가요 불타는 서원은 경례하는 원수님과 우리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효련적 유대가 얼마나 깊고 뜨거운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의 명곡으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